사는 내게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도 나는 느낌으로 알 수 있었지. 이제 다시는 만날 수 없음을 변해가는 너의 마음이 내게 날카로운 흔적을 남겨도 보고픈 건 미련이 남아서일 거야. 이제 내 품에서 벗어나고 있네. 돌아보지 마. 내가 안타까워서 혹시라도 눈길 주지 마. 생각하지도 마. 또 다른 내 산에서 너와 함께 했던 그 기억. 이제 내 품에서 벗어나고 있는